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내 마음 숨길 수는 없어. 내가 다 떠들게 널 받아주겠니. 우리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을까. 잠는 만큼 기다렸어 바로 지금 이 순간. 그러니까 잘 들어 내 말대로 해줘. 1, 2, 3 다가와서 come to me boy 천천히 내 손 잡는 거야. Come on, come on 살며시 내가 미소 질 때 내서 얘기하는 거야. 내 눈을 좀 봐봐 내 말대로 해줘 봐봐. 어렵지 않아 그냥 나 믿고 내 손 잡아. 아무 말 필요 없이 날 네 품에 들어안아. 가슴이 먼저 벅차올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해. 한심해 한숨만 바보 같은 내 모습 어서 눈치챘으면 나에게 용기 내 오늘. 좋은 친구도 좋았지만